잊혀진 만남을 나른 회색 안에 둘이서 거닐던 애화동 거리는 아직도 변함없이 옛 모습 그대로인데 바람처럼 늘 다가와 차가운 너는 누구일까 둘이서 거닐다 애화동 거리는 아직도 변함없이 옛 모습 그대로인데 나만은 언제나 그대의 모습은 그 길가 카페에서 난 너에게 늘 좋은 애교이길 원했어. 흰 눈이 내리면 너의 생각에 웃자 적고 했지. 나는 추억에 지쳐가고 너는 겨울빛 하얀 추억 속으로 가버렸지.